오늘도 넌 우리 집에 눌러 댕댕 비밀번호도 다 알지만 I like them 무손잡이 여는 순간부터는 침대까지 떨어지기 싫어 덕과 가나줘 baby 이미 불빛이 내려놨지 밤이 낮이래도 모르게 거텐도 내려놨지 옆집에서 화내면 문우도 두려도 괜찮아 나 이제 곧 있어 갈 거거든 아예 근데 부탁이 있어 한 번만 들어줄래 아냐 좀 이따가 말할게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Your touches like velvet Your lips like velvet 우리 맛단사 It's like velvet I like that I like that My body's like velvet My lips like velvet 우리 맛단사 It's like velvet You like that You like that baby 컴빗 다운 sip again and again and let's make out 흔들흔들리는 저기 저 조명 봐 우리가 만드는 건 소만이 놀아봐 아예 근데 닭이 있어 한 번만 들어줄래 아냐 좀 이따가 말할게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Your touches like velvet Your lips like velvet 우리 맛단사 It's like velvet, I like that, I like that My body's like velvet, my lips like velvet 우리 맛단사 It's like velvet, you like that, baby Birthday, birthday, every morning I want that like that, 해가 뜨기 시작했으니 또다시 밤까지 Your touches like velvet Your lips like velvet 우리 맛단사 It's like velvet I like that I like that My body's like velvet My lips like velvet 우리 맛단사 It's like velvet You like that baby